한번 해보지.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그토록 꼭꼭 숨기면 하늘인 걸 알 수 있겠니. 날마다 그리워 흘린 눈물이 강이 돼도 말 못한 미련한 사람아. 바람도 물새도 서러워 울고 간다. 달래간 애달픈 사랑. 해보지.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그토록 꼭꼭 숨기면 하늘인 걸 알 수 있겠니. 날마다 그리워 흘린 눈물이 강이 돼도 말 못한 미련한 사람아. 바람도 물새도 서러워 울고 간다. 달래간 애달픈 사랑. 날마다 그리워 흘린 눈물이 강이 돼도 말 못한 미련한 사람아. 바람도 물새도 서러워 울고 간다. 달래간 애달픈 사랑. 달래간 애달픈 사랑.